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요, 부르심의 소명을 잘 이루면서 쫓아가는 것이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자주 얘기하듯이 배나무의 생장 곡선 다르고 사과나무의 생장 곡선 다르고 포도나무의 생장 곡선이 다릅니다. 자기의 은사를 자기대로 잘 표현하는 게 인생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정확하게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장소에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심겨주신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인생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의식도 생기고 자만심도 생기고 교만도 생기고 막 시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이 점점 연륜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심겨준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나의 부르심이 뭐지?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자존감이 생겨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에 대한 선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꿈 베델의 언약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한 절씩 한 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작하기 전에 이 야곱이 여정을 떠나요.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아버지와 엄마와 가족 간의 많은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한번 걸었던 이 DMZ 라인 혼자서 이렇게 걷던 그런 12일 이상 걸었던 그 여정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걸음을 할 때 참 힘들었어요. 몸도 안 좋은데 이거를 걸어야 한다니. 근데 자꾸 걸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걷기는 했는데 한 3일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철원 지역쯤에 왔을 때 이제 걷는 것도 좀 익숙해지고 철원 지역에 왔을 때 정말 한 지역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큰 감동으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면 너가 이 땅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어찌 이 땅을 놓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졌어요.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 300km 이상 되는 거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무작정 나라도 어렵다 그러고 내 인생을 봐서도 좀 뭔가 결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걸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들어서 야곱의 걸음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원에서의 경험처럼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이고요. 어느 쪽을 향해서 간다 합니까? 하란. 하란은 터키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적어도 한 1000km 내외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베델이 되고 루스라고 했던 옛 지명을 가진 베델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곳에 이르렀어요. 이게 뭐냐면 한 80km, 90km 내외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한 80km, 90km 걸은 곳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람의 보통 걸음으로 또 뭐 낮에 걷지 않고 밤에 아마 걸었을 거예요. 중동에는 낮에 걷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2, 3일 걸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왜냐면은 야곱은 장막에만 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혼자 있어 본 적도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바로 그곳에서 경험을 한 곳이에요. 해질녘에 이제 잠자리를 자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지점 뭐 하란까지 10분의 1 정도 걸어왔는데 바로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을 떠났어요.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적으로 생각해서 집안에서는 형의 걸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3일 정도 걸으면서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몰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50대를 넘어가신 우리 형제님들과 많이 친밀해지면서 저도 이제 진입을 하면서 대화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이렇게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에 대한, 사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사춘기. 예, 그죠? 인생이 겨울의 어떤 지점, 아니 가을의 지점을 좀 넘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포착을 했어요. 여러분 외로워하죠, 그때면. 왜냐면 막 인생 산다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자매님 아내가 필요로 했을 때는 일한다고 바빠서, 가족이 필요할 때 일한다고 바빠서 내버려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들은 혼자 이제는 독립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건강한 독립을 이끌어내고 있고, 혼자 사는 연습을 벌써 해버렸고, 이제 형제는 이제 무력해지고 호르몬은 변화가 나타나 여성 호르몬 많아지고 드라마 한번 보면 눈물이 지어지고 이제는 진짜 친밀함이 요구가 되어지는 어떤 때, 내가 누구지라고 헷갈리는 어떤 묘한 자기인식의 시즌에 사회로부터는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에 그때 비로소 친밀감에 정말 나는 누굴까라는, 이게 칼 융이 얘기하는 사춘기에 자기가 누구인지 찾고 싶어하는 이러한 흔들림의 시즌, 형제들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외로움의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형제들을 젖은 낙엽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그래 품어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 외로움의 길에는요, 사람으로 채우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자매님은 벌써 독립 연습을 다 했는데 정서적으로. 할렐루야. 바로 그때 그 외로움의 시즌. 인생은요 결국 혼자 건너가게 돼 있어요. 혼자 걸을 때 하나님이요 만나주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온전히 발견하고 건강하게 또 함께 관계하는 살아갈 수 있는 피벗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그곳에서 마련되기 시작해요. 야곱이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에 왔어요. 그것은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자기 삶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즉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뭘 봤습니까? 예, 꿈속에 하늘에 닿아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의식 속에서는 외로움이고 두려움이고 뭔가 쫓기는 거였지만 무의식 안에서는,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체험을 해버렸어요. 인식 자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본질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야곱은 이것을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도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늘이 열리고 1차원적 내 삶의 모든 의식층이 통합적 차원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해 주는데, 조상 때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기반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은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요. 이삭한테 약속한 땅이 비로소 너한테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탈감일 수 있는데 영적 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조상과의 약속을 일깨우고 나와의 약속을 일깨우고 14절 말씀엔 자손과의 약속을 일깨우고 마지막엔 온 땅을 축복받는 축복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방만준이라는 할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님이에요. 103세까지 사셨던 한국교회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의 할아버님이에요. 이분이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예수를 믿었고 완전히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 양것들을 따라서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내쳐버렸어요. 내쳐버리니 먹고 살 길이 없죠. 인생이, 가정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도 뭘 먹고 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저기 산 밑에 돌, 많은 돌짝박 같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이거나 한번 해보라고 툭 던져준 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성실히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소작농 하면 반 정도 추수는 주인한테 주거든요. 반은 자기가 갖고. 여러분 소작농으로 성공하기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해에 정말 엄청난 추수가 나타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저는 예수님이 복 준 거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몇 년 안 돼서 이 사람이 지주가 됐어요. 지주가. 이렇게 사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해서 나갔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살았냐면 집에서 한번 도둑이 들었는데 부인이 해놓은 무명필 매년마다 또 팔아서 돈을 이렇게 쟁여놓고 자녀들 이제 길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무명필 다 훔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붙들고 위로하지는 않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도둑 위에서 축복기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정도로 예수님께 완전히 그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들은 우리 한국계 최초의 선교사 레벨에 선교의 문을 여는 엄청난 방효원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또 아들은 방지일 목사님, 한국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방지일 목사님의 아드님과 그의 자손들 수백 명이 있어요. 연세대 교수가 있고 이랜드를 같이 세웠었던 그 이 회사에서 목사님 뭐라 그러죠? 사목, 예, 사목 하셨던 그 목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후대가 참으로 많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우리 자손이 어떻게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야곱에게 말하면 너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자손에게 이러한 일들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상의 약속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이 언약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베델 언약이고 야곱의 소원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가면서도 확신이 안 들었을 거고 외로움과 두려움 안에 있는 이 정서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의 관계로 내가 너와 약속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는 하나님을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납니다. 아멘이세요? 하여튼 설교 말미에 있을 거지만 나왔으니 할렐루야. 위의 사다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봅니까? 할렐루야, 통과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말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갑자기 놀라서 야곱의 의식이 전환이 됐어요.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죠. 요 근래 마커스란 예배팀이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서 보면 소진영 간사라고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뭐야. 주 은혜임을 오직 예수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는 함께, 늘 함께 계시는가요? 그게 이제 부제로 달려있죠. 이게 그냥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25세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아이도 못 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약도 치료를 안 받고 있고 아이도 낳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너무 기적적으로 낳았는데 이 아이가 또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이 아이도 낳게 해주시고 그러한 체험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강도가 4대째 가정이래요. 강도가 하나, 둘, 셋, 넷 깊은 차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차원 안에서 나온 노래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이란 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밀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만큼 비례해서 나오는 게 기름 부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힘이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고운 가루처럼 갈아엎어져야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 고운 가루로 갈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야곱이요, 그 첫 번째 갈아엎음의 체험을 이 야곱 베델에서 한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아하 체험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상정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제한해서는 안 돼. 계속 알아가야 돼.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알아볼. 여기서도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또 이러시네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와. 우와. 네, 우와 하셔야 돼 인생은.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다. 그냥 지나가는 돌베개 삼아서 자는 광야의 집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광야로 헤매는 무의미하고 두려움에 빠진 내 인생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과 연결되진 삶의 현장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인생마저도 지금 여기서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 놀라운 의미가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자각이요. 바로 그 장소에 대한 자각이요. 언약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각이고 자기 자손을 향한 자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요 의미 있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환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전환점을 그냥 보내게 뭐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념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란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기둥으로 삼고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삼아서 그 마음 안에 이것을 새겨놓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아 관계적 신앙으로 치환되기 시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과 계획에 물결처럼 가야 될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 기념비를 세우고 소원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22절 되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얘기한 그 조건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가는 이 여정에 나를 꼭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그 지킴을 해주시고 22절에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꽉 찍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딱 찍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인지를 하죠. 그죠? 할렐루야.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나. 나예요. 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당신의 나로 변화되어져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막 첫 시작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직접적 관계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전환이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 경험이요. 이것이 인생을 터닝포인트를 갖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을요 같이 가게 만들어져요. 용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보다 보면 진정한 나는 뭘까? 결국 하나님이 보신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성숙한 시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간.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혼자 또 내몰린 것 같은 인생의 벼랑 같은 두려움의 길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거 바로 그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가장 무게감 있고 힘들고 강한 감정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일탈하거나 잘못 길을 가고 도피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으로 꼭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꼭 사다리, 꿈,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와요. 예수님과 나다나엘.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말했다는 것 때문에 믿느냐? 너는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인자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다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나는 그런 꿈 꾼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다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음성에 또 내 과거에 제한된 음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견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항상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비바람치고 가장 힘들 때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내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삶을 향해서 처음과 끝까지 동행하고 있다. 너 나를 기대할 수 있겠니? 너 실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품을 수 있겠니? 주님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수 소영 씨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연을 했대. 정말 바라던 가수 어떤 생활의 끝간대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대요.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같이 이렇게 가는. 그리고 딱 그것이 왔을 때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크리스천 가수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공연을 일본에서 자기 이 커밍아웃이라는 거죠.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날 이끄신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제안하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곱게 갈아진 그러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받으실 때까지 주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몇 살 되면은 곱게 갈아질까요? 제가 이건 카피라이트를 받고 제가 전하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백권사님 아세요? K 목사님의 어머님. 어저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하셨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이거 사용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셔도 된다고 분명히 도장을 딱 받고 했어요. 아니 팔순의 어르신들도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주고 받고 못 준 사랑에 대해서 속상하고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노도 일어나고 너무너무 막 속상 아직도 저 남편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 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면제 세 알을 드시고 100알까지 먹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세 알을 드시고 또 뭐 이거 막 드시면서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전에 그냥 이렇게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열몇 시간을 주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깨어나는데 세상에라 첫 음성이 딱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한마디 무슨 말씀이게요? 너 죽었다며 너 나 안에서 죽었다며 뭐예요? 아직 살아있구나 죽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말씀 한 말씀에 권사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졌대요. 그렇지 새로운 하나님 안에 자각이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기로 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견과 생각이 성령을 따라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시니까 눈 녹듯이 녹아지더래요.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처럼 남편을 향해서 별 어려운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갈아엎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빚어주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 빚어줍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 I'm special에서 I'm nothing,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주목할 때 비로소 이 갈아엎어지면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 때 야곱의 꿈, 베델의 언약, 내 삶 안에 다시 한번 이 베델의 언약을 세워가며 하나님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